what you know about me? You can crunch my shit. 깎으면 배트맨들 전부 줘다고 가서 궁금해.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답을 할 게 없어. 그러면 죽어도 너네보단 덜 자고 더 움직임을 컸어. 아직은 성공의 비법은 몰라도 망하는 비법 잘 알 것 같아. 딱 너처럼 놀고 나 불대는 게 비법. 죽어도 그렇게 난 살 것 같아. Give it to me. 명예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. Give it to me. Give it to me.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. 에이, 뭐무로 태어나 걔처럼 살 수는 없지. 뭐든지 따라봐. 소리든 돈이든 그게 명예든 절대 구걸하지 않아. 네 손에 든 것을 날 탐하지 않아. 그게 뭐든 나는 내가 할 것만 해요. 조가 성공이란 단어 속에 점집. 니들끼리 치고 바꿔 싸워. 그래 새끼 그래 그래 했던.